여러분들 주위에는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논리만 앞세우는 사람. 비록 얄밉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논리는 워낙 빈틈없이 보이기 때문에 대개는 물러서고 말지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옛날에 한 스승이 별로운 학을 배우러 온 영악한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의 학문을 다 배우면 수업료를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 그런데 그 제자는 학문을 다 배워놓고도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한술 더 떠서 별로운 학을 다 배워주지도 않고 수업료를 달란다고 스승을 고발까지 했네요. 재판이 막 시작될 때 영악한 제자가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재판에 지면 변론학을 다 못 배운 게 되니까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제가 재판에 이기면 이겼으니까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자 스승이 되받았습니다. 네가 이기면 나의 학문을 완벽하게 배운 게 되니까 돈을 내야 하고 네가 지면 졌으니까 돈을 내야 한다. 어떻습니까? 요즘 논리만 앞세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 논리에 허점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논리는 무엇보다도 논리로서 대항하는 게 상책이니까요. 마이걸 중에서 Bad Moon Rising, 그룹 CCR, Creedence Clearwater Revival의 노래였습니다. 이 곡은 세 분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엽서는 두 장이에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김다나 학생, 그리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오다은 유혜지 학생은 엽서 한 장에다 보내주셨는데요. 이분들은 별명이 알폭이신 이용진 선생님과 같이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알폭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랑드롱이 폭탄 맞은 얼굴이래요. 아랑드롱이 폭탄 맞은 얼굴은 어떤 얼굴인지 보고 싶은데요. 또 누가 더 예쁘냐 하면서 자기 두 분의 초상화도 그려주셨는데요.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군요. 자, 다음 곡은요. 서울 상도 1동 신우진 씨의 신청곡입니다. 영화 프리티 워먼 중에서

영화 투쟁의 날들의 테마였습니다. 원제 피스트, F.I.S.T.는 1937년 당시 오하이오주에서 결성된 트럭 운전 조합을 일컫는 말인데요. 미국에서 노동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대공황이 불어닥친 1930년대죠. 이 영화의 배경도 그 소용돌이의 와중인 1937년입니다. 플래크너 회사 노동자들은 새벽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 14시간의 중노동에도 불구하고 8시간분의 급료밖에 받지 못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습니다. 게다가 잔업수당은커녕 보험 혜택도 보장되지 않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의 처지에 분노로 느끼는 사람들이 트럭 운전 조합, 이 피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한마음이 되기 시작합니다. 훗날 전 미국 트럭 노조현맹의 지도자가 되는 조니 코박 역을 실베스터 스텔론이 열연하고 있는데요. 영화가 지닌 진실의 힘이 그의 연기까지 힘있게 만든 것 같습니다. SKC에서 출시됐고요. 주겜비 88번째 비디오는 최근에 출시가 막 끝난 15부작 TV영화입니다. 1990년에 미국에서 방영된 뒤 세계적인 화제를 몰고 왔던 데이빗 린치 감독의 트윈픽스. 이 영화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그간 소문만 무성했는데요. 얼마 전에 SKC에서 출시됐습니다. 미국에서 TV로 방영될 때는 30부작이었는데요. 이번에는 15부작으로 출시됐죠. 아, 그래도 보시기에 돈이 꽤 들 것 같네요. 89년 2월 어느 날 아침, 트윈픽스라는 평화로운 마을에 시체 한 구가 발견됩니다. 피해자는 17살의 여고생 로라 팔머였죠. 곧바로 FBI 수사관 쿠퍼가 이 마을에 파견되고 그때부터 이 마을을 둘러싸고 선과 악이 치열한 싸움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데이빗 린치 작품답게 영화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또 현실과 환상의 세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는데요. 사건 진행 과정이 섬뜩해서 글쎄요, 밤에 혼자 보시기에는 좀 무서우실 겁니다. 로라 팔머의 살인사건이 종말을 맺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그 순간 또다시 수수께끼 같은 악령의 게임이 시작됩니다. 린치 영화의 일관된 주제로 보여지는 인간의 내면 속에 잠재된 악에 대한 숭배. 화려하면서도 섬찟한 영상 속에서 이 선악의 문제를 눈을 돌리지 못할 정도로 아주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트윈픽스 중에서 듣죠. Falling, 줄리 크로스 음성입니다. 데이빗 린치의 영화들을 보면 항상 이렇게 부드럽고 아름다운 음악들이 흐르는데요.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 음악들이 아주 섬찟하게 느껴지죠.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서 그 추악함을 조금 더 강하게 부각시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 트윈픽스 중에서 Falling, 줄리 크로스였습니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 하면 우선 떠오르는 게 뉴욕입니다. 뉴욕에서 태어나고 뉴욕에서 자라서 지금까지 뉴욕에서 살고 있는 순수 뉴욕커죠. 리틀 이탈리아의 불량배 얘기를 그린 출세작 민 스트리트를 비롯해서 택시 드라이버, 뉴욕 뉴욕, 또 뉴욕 스토리 이런 것들이 모두 뉴욕을 무대로 하고 있는 영화죠. 89번째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특근 After Hours 역시 한밤중 맨하탄에서 일어난 불가사의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콜세지 감독의 다른 작품들과는 좀 다른 영화죠. 사회파 감독의 작품으로 보기에는 오락과 풍자적인 요소가 강한데요. 그래서 영화는 무척 재밌습니다. 뉴욕 고지대에 사는 독신 남자 폴은 야근을 끝낸 늦은 밤 젊은 여자 마시한테 유혹을 당해서 중심가인 소호거리로 나갑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마씨는 동성연애자였죠. 그래서 집으로 되돌아가려고 하지만 계속 이상한 일들이 터집니다. 뭔지도 모를 사건에 휘말려서 악당에게 쫓기기도 하고요. 밤새 도망다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다음날 아침 자신의 회사 정문 앞에 와있죠. 기계 문명 속에서 정신없이 돌아가는 도시의 삶. 그 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직장인들의 정신적 고통을 코믹하면서도 재밌게 그린 작품입니다. 자, 특근 After Hours 중에서 한 곡 듣죠. 60년대 영국 그룹 몽키스의 Last Train to Clarksville입니다. Last Train to Clarksville, 영화 특근 중에서 그룹 몽키스의 노래였습니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과 함께 아메리칸 뉴 시네마를 주도했던 프란시스 코폴라 감독의 1986년 영화 패기수 결혼하다, 패기수 got married, 지금비 90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에서도 Back to the Future처럼요, 주인공이 과거로 여행을 떠나는데요. 중년에 느끼는 인생살이에 대한 좌절 그리고 희망을 아주 코믹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밝고 쾌활한 성격의 중년 여인 패기수는 남편 찰리와 별거 중입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한 그녀는 명예의 퀸에 당선되죠. 흥분이 극에 달해서 무대 위에서 졸도하고 마는 패기수.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요? 눈을 떠보니까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에 양호실에 누워있습니다. 지금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패기수는 25년 뒤에 남편이 될 찰리와 멀어지는 작업을 시작하고 더 멋진 상대를 찾아 나섭니다. 캐더린 터너와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재미를 잃지 않으면서도 사색의 공간을 제공하는 감독의 연출력, 이것도 한 몫을 하는 영화입니다. 대우에서 출시된 패기수 결혼하다 중에서 듣습니다. 패기수 got married, 버디 홀리입니다. 캐더린 터너가 10대 소녀 역할까지 하기에는 좀 뚱뚱하다라는 느낌이 든 영화였는데요. 페기스 결혼하다 중에서 버디 홀리의 노래 페기스 Got Married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품들은 감독의 명성만으로도 그 무게가 만만찮은 것 같네요. 자, 전후 독일 영화를 대표하는 감독 라이너 베르너 파스벤더의 포화 속의 마리아, 원제 마리아 브라운의 결혼 Marriage of Mary Brown으로 더 잘 알려진 영화인데요. 2차 세계대전 뒤 서독에서 일어난 경제 부흥을 또 다른 시각으로 담아낸 작품입니다. 91번째 GMB고요. 마리아 브라운은 그녀의 남편 헤르만이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실종됐다고 믿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믿긴 하지만 살기 위해서 미국 흑인 헌병 빌과 결혼해 새 생활을 시작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 앞에 헤르만이 진짜 나타납니다. 상황을 눈치챈 헤르만은 마리아를 때리기 시작하고 여기에 빌이 끼어들죠. 그런데 그 와중에 마리아는 사고로 그만 빌을 죽게 만듭니다. 법정에서 자신이 죽였다고 주장하는 헤르만. 그가 형기를 복역하는 동안에 마리아는 다시 전후 독일의 부유한 사업가 오스발트와 만나게 되죠. 자본주의 사회가 전쟁 후에 겪어야 하는 경제적 후유증을 가정이라는 의미와 연결해서 아주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려낸 영화 포화 속의 마리아, 라이프에서 출시됐습니다. 자, 영화 속에서 마리아의 테마 한번 들어보죠. 영화 페기스 결혼하다 중에서 마리아의 테마였습니다. 로드니 킹 사건. 여기에 대한 배심원들의 편결이 아주 교묘하게 내려졌죠. 일단 한인 사회도 미국 정부도 한숨 돌렸습니다. 그런데 미국 법정만큼이나 치열한 설전이 오가는데도 또 없을 거예요. 그것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특유의 배심원 제도 때문이죠. 가해자가 유죄냐 무죄냐를 판사가 아닌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결정하는 배심원 제도. 이것은 상식을 존중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하튼 미국 국민들의 의무 중에 하나고요. 시드니 루멧 감독과 폴 뉴먼이 호흡을 맞춘 영화 폴 뉴먼의 심판 Verdict는 이 배심원들과 변호사가 중심 인물인 법정 드라마입니다. 능력을 인정받던 젊은 변호사 폴 뉴먼은 그 올곧은 품성을 두려워한 부패한 주변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배심원들에게 뇌물을 줬다는 누명을 쓰게 되죠. 이 과거 때문에 그는 현재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카톨릭계 종합병원의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돼버린 한 피해자를 목격합니다. 고민 끝에 다시 변호인으로 법정에 서는 폴 뉴먼. 상대는 막강한 권력과 돈을 가진 카톨릭 교단과 법률사무소입니다. 권모술수가 뛰어난 상대 측 변호인단과 편파적인 판사에 맞서서 진실을 밝혀내려는 폴 뉴먼의 노력이 정말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아주 가슴 뭉클하게 그려지는 영화인데요. 결국은 배심원들이 그의 진실을 받아들여서 영화의 결말은 아주 힘있게 느껴집니다. 자,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93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구소련 영화의 뉴웨이브를 탄생시킨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니키타 미얄코프 감독의 피아노를 위한 미완성 희곡 Unfinished Piece for a Mechanical Piano. 제목이 좀 기네요. 이 영화는 안톤 체홉이 대학 시절에 썼던 희곡 플라토노프를 토대로 해서 문학 선생님, 내 인생, 지주의 저택에서 이런 단편 소설을 재구성했는데요. 주로 문학 작품을 영상에 옮기는 소련 영화의 한 흐름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죠. 세기 말 러시아 귀족의 집. 여름 휴가를 즐기는 미망인 마마네 집에 친척과 이웃들이 모여듭니다. 그 중에는 학교 선생님 플라토노프도 끼어있죠. 그는 이 저택에서 첫사랑의 여인 소피아와 재회하게 됩니다. 잊고 살았던 과거의 정열이 되살아나는 것과 동시에 현재의 절망적인 삶을 절규하기 시작하는 플라토노프. 그의 이런 행동은 권태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귀족 계급들을 자극시키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현재 모습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그들은 너무 오랜 세월을 편하게 살았습니다. 강한 드라마나 오락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좀 지루한 영화일 거예요. 하지만 화면으로 보는 한편의 연극 같은 작품, 주인공들의 대사가 무척이나 좋습니다. 정우 시네마에서 출시된 영화 피아노를 위한 미완성 희곡.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 한번 들어보시죠. 주인공 플라토노프가 절망에 빠져서 강에 뛰어드는 장면인데요. 그의 애인, 그러니까 새로 만나게 된 애인 소피아가 아니라 그의 아내가 달려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구원의 말을 던지면서 그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데요. 그 장면과 그때 흐르는 도니체티의 사랑의 묘약 중 남몰래 흐르는 눈물. 아,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플라시드 도밍고의 노래로 들어보시죠. 미르빈가! 미르사! 미르빈가! 미르빈가! 미르빈가! 미르사! 미르빈가! 미르빈가! 영화 피아노를 위한 미완성 희곡 중에 삽입된 도니제티의 사랑의 묘약 중 남몰래 흐르는 눈물, 플라시도 도밍고의 노래였습니다. 자, 오늘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한편 7편을 소개해드렸네요. 투쟁의 날들부터 시작을 했죠. 원제는 FIST였고요. 노만 주이슨 감독의 작품, 이어서 트윈픽스는 데이빗 린치의 작품이었고요. 특근 After Hours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영화입니다. 프란시스 포드 코플라가 감독한 페기스 결혼하다, 원제는 역시 페기스 Got Married였고요. 91번째 영화 포화 속의 마리아는 Marriage of Mary Brown, 우리한테는 메리 브라운의 결혼으로 좀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독일 감독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의 작품이었습니다. 폴 뉴먼의 심판은 원제가 Verdict고요. 시드니 루멕 감독입니다. 마지막 영화, 좀 긴 제목이죠. 원제는 Unfinished Piece for a Mechanical Piano고요. 우리 제목으로는 피아노를 위한 미완성 희곡, 구소련의 니키타 미얼코프 감독의 작품이었죠. 이제 딱 한 주일이 남았네요. 다음 주 한 주,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94번째 작품부터 이제 100번째 작품까지. 글쎄요, 오늘 피읍으로 끝났는데요. 피읍으로 시작될지 혹은 히읗으로 시작될지 나머지 7개 작품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기대해 주시고요. 자, 서울 은평구 가련동의 김경희 학생, 친구 선주 은정이와 함께 듣고 싶다고 하셨죠. 영화 Unforgiven 중에서 클라우디아의 테마, 그동안 영화 맨 첫 부분에 그 곡을 들려드려서 항상 1분 남짓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부분, 엔드 크레딧이 올라갈 때 나오던 그 긴 곡을 한번 느긋한 마음으로 들어보시죠. 클라우디아의 테마입니다. 영화 Unforgiven 중에서 클라우디아의 테마였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엽서가 무참히 외면당한 운명의 그 밤, 눈물로 그 긴 밤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다시 희망찬 아침이 밝았고 전 다시금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울 삼성동의 정연양. 오늘은 16살 꽃다운 소녀가 눈물로 밤을 지새는 불행을 제가 막아드리죠. 레인면의 첫 장면에 나오는 곡 들려달라고 하셨죠? 제일 첫 장면에 나오는 곡은요. 벨러스타즈의 아이코 아이코죠. 자, 이 곡과 함께 홍동식 프로듀서 저 정은님은 물러갑니다. 편한 밤 되세요.